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고 그대 잊었다 하면 떠오르나니 청년 그 무슨 까닭인가 긴 긴 세월 속에 나 홀로 두고 떠나간 그 사람인데 꿈이라 잊었다 하면 떠오르나니 청년 그 무슨 까닭인가 떠난 사람아